그대 사랑했던 건 오래전에 얘기지. 너울처럼 피어난 가슴 태우던 사랑 떠나가던 밤 너도 잊으라시면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람아 떠나가던 밤 모두 잊으라시면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람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만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가봐요 가슴 아픈 사람은 이제는 잊어요.